것만 반복되는 재미없는 나를 벗어나 모두 다 깨워 Check it out. 강렬해진 빛의 shadow 몰아치는 감정에 해답은 No no no 너인 것 같아 아침 비슷해 wake up 우린 지금 어디서 사람들의 기준은 break up 이건 dangerous but 너란 보석을 찾기 위한 내린 girl 너무 완벽한 moonlight 나를 넘어서 네 밤 너와 나의 세계로 hurry up 어디로든 떠나보는 거야 자꾸 멀리서 찾지 마 네 맘속 새로운 you want you 눈을 떠봐 Say yeah!